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내려줘며 철사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 그저 침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난 어쿠스틱해졌어 Tell me what you want from me 가장 예쁜 나이 실컷 사랑해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스웨기 너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오케이 Listen. 친구들이 말해줘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골구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빛나칠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 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 이름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사조나 타로 카드 점쳐줘만 나면 안 해 Yeah. 집착하는 이전 넘치니 집 근처도 얼씬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넌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넌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쪽쪽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Good morning.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